새로운 강야의 교도망을 했을 때도 주님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강한 군사로 보여주셨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에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정복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안나 자매가 많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안나를 주님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자매입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그의 삶에 예수님을 찾는 강력한 동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지경을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세상에 나와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는 구약 성경에 이제 미가서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미가서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메시지이고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에 유다의 왕이었던 요담 왕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었냐면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 이스라엘이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서로 분단이 되어 있었고, 그 북쪽 나라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죄가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너에게 곧 심판이 이를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주는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가 바로 그 시대에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미가에 사역했던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0년 뒤쯤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그 당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판이 대략 한 20년 정도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왜 하필 하나님은 20년 정도의 기간을 유예해 주셨을까? 그 얘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것은 보통 우리가 세대를 구분할 때 우리가 보통 20살이 되면 이제 성년이 되죠. 어른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한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를 계산할 때, 물론 우리가 연세로는 오래 사시면 뭐 100세도 사시고 하시겠지만, 세대의 구분은 보통 한 20년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다. 아니, 너희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한 세대의 기간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 가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시거나 하실 때, 야,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너 집 나가! 라고 할 때, 우리 그 말을, 아, 내가 지금 집을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 엄마의 마음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 지금 부모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셨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아, 예, 그럼 내가 집을 나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줄 거야, 너희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받지 않기를 내가 원해,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 세대에 그 20년의 기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받게 됩니다. 미가서는 크게 몇 등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파트가 첫 번째 계시로 임박한 심판과 그러나 미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The Sin of Kings of Judah, 그래서 유다 왕들의 죄에 대해서 조금 보고자 합니다. Micah chapter 1 verse 1 to 5, 미가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세 사람 미가야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미가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아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지금도 그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요,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이 민족의 역사도 그야 만만치 않게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셨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그 나라의 완전함과 완벽함에 대하여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요담 왕의 이름의 뜻이 주님은 완전하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 속에,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땅 가운데도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사람들의 범죄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레비티커스 챕터 26, 이 레위기 26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어떠한 상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또한 너에게 어떠한 벌을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In Leviticus chapter 26, we can see it. God prepared the price and judgment prepared for Israel people.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Verse 3. 우리가 3절 말씀부터요. 13절의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Verse 3 to 13. 3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잡으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쳐다 먹지도 못한 채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게 그대로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아멘. God prepared the perfection of blessing. 하나님은 축복의 완전함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예배 가운데 자주 읽었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 다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변덕 부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세 번의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덕하시죠? 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마음이 픽픽 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할 때도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할 때도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부분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제단인데요. 제단은 제사 지내는 곳이지요. 근데 이곳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만든 곳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보입니까?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나를 위하여 이렇게 텐트도 좀 치고 나를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근데 내가 그 사이즈도 알려주고 재료는 어떤 걸 쓰고 모양은 어떻게 만들고 내가 다 알려줄게. 여러분 혹시 선택장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 좋아 내가 사줄게. 맛있는 거 뭐 먹을까?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뭐 먹고 싶냐고? 그러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죠. 한식, 양식, 중식, 양식, 기타. 그럼 너 어떤 거 고를 거야? 이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너무 많으면 선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예,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근데 어떤 거 먹을 거야? 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예배할 때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 정도의 크기에 이런 모양으로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만약 그 얘기해 주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하늘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될런지 얼마나 좋은 세상의 온갖 보석과 보물을 전부 다 쏟아부어야 될런지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너 나한테 예배해 모양은 네가 알아서 만들어 라고 했다면 도대체 얼마나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온갖 비싼 걸로 전부 다 만들었어도 이거 부족하지 않을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몇 센치에 모양은 이 몇 각도가 어떤 각도가 되게 만들고 재료는 금을 쓰고 재료는 뭘 쓰고 밑에는 쇠로 부어 만들고 그 얘기를 전부 해주셨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나한테 예배할 때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제단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제단이 이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저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아 더 클까요? 작아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보다 더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왔단 말입니다.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이즈를 압니다.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사이즈를 아니까 저거보다 크지 클까 작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공간이 저거보다 자, 더 클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인데 아 승해 더 크다. 자, 저거보다 작을 것 같아. 작다 생각하시는 분. 자, 많은 분들이 작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가 나한테 예배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공간은 저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가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아주 작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치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그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는 의리의리하게 지어야 했었습니다. 아마 저도 가본 적은 없고 여러분도 아마 가보지 못하셨을 것 같지만 역사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리스 로마 뭐 신전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TV나 이런 방송에서 지금은 그 건물들이 다 무너져가지고요 기둥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둥 혹시 그런 거 보셨죠? 근데 그 기둥 둘레가 우리 한 아름을 훨씬 넘는 거 아시죠? 이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 거대한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으니까요. 거기에 지붕을 덮었다 생각하면 도대체 그 건물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 난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곳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리의리한 멋진 집을 한번 내가 지어야겠어. 다윗이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참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네가 아무리 크게 진다고 해서 그게 그 공간이 나를 다 이게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니? 이 땅은 그냥 내 발등상이야. 이 온 우주는 그냥 내 침상도 안 돼. 근데 네가 아무리 뭘 크게 짓고 멋지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나를 다 포용해 낼 수 있겠니? 그러나 네가 참 좋은 마음을 먹었다. 그럼 만약 짓기 원한다면 그래 이 정도로 사이즈로 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리의리한 거대한 건물들의 중압감에 눌려서 정말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가 뒤틀리고 왜곡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분은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축복을 준비하였고 이 모든 복을 다 예비해 놓았어.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친밀하게, 아시죠? 친밀하다. 정말 가깝게 그냥 함께 동의하며 이야기하며 그냥 그렇게 지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공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선택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의리의리하게 지었습니다. 산당, high places. When God command to Israel, build the tabernacle or temple, but then he command not the big size, the small size, but high places is bigger than the tabernacle. 이 산당은 아주 컸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다양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배하는 중심이었고 그들의 생활의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신은 하늘에 있으니까 높은 곳에 지으면 신과 거리가 더 가까워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잘 들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요 산 꼭대기만 있지 않고 이 산당이 집 옆에 마을 안에도 생깁니다. 그때는 장소의 높은 곳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높은 공간이 되어버리죠. 상당입니다. 이 산당은 문제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아,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들처럼 이상한 뭐 바알이나 그런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에도 산당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공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을 하는 중심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판단의 중심이 어디에 계신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들은 그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과 관계가 없는가요? 자,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하나씩 다 나눠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우리가 읽어보기 위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회개였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느낌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했던 일로 인해 눈물을 흘리거나 미안하게 느끼는 것, 그것도 회개일 수 있지만 단순히 후회하는 것일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온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삶에서 한 몇몇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저는 놀랄 것입니다. 후회의 느낌은 스스로 한 일, 스스로 결정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반성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일에 대한 느낌이지만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에 대한 느낌입니다. 후회, 반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어느 순간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드린 분은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그는 단순히 자기 아버지를 향한 잘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와 내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이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 하늘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상처 들은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못 지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일으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자마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7장 10절. 후회와 반성으로 인해 꼭 회개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회개에 대해 간단히 분류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세 가지와 관련됩니다. 신약에서 회개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생각, 고백, 행동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특정한 죄에 대한 것임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인 죄에 대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특죄적인 죄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단계들과 관련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다. 둘째,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다. 불신자는 보통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자신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하나님보다 더 낫다. 만약 내가 우주를 관리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만 나는 실수 안 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잘못 다루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낫지. 생각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맛볼 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훨씬 낮게 여깁니다. 사실 하나님은 더 높이 여길수록 자신을 더 낮게 여기게 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다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메타, 바꾸다 또는 후에, 노이아, 마음입니다. 즉, 내 삶의 방식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바꿀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악한 행동들이 아주 끔찍하다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자신의 좋은 행동들도 악한 행동만큼이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가장 훌륭한 일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의도 죄와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행동도 악한 행동과 마찬가지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혁명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자신의 악한 행동을 덮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회개는 자신이 생각하는 선한 행동들도 덮어준다고 말합니다. 의가 자신의 일동 악한 행동들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은 처리되지 않은 채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게 없네. 그냥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지.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는 것은 마침내 가려진 모든 것을 벗기고 자신의 상태의 실상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더 악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이해할수록 얼마나 자신이 악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생각한 것이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지만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단계는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일반적인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한 고백이 있을 뿐입니다. 오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널리 퍼진 내적 치유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 대신 내적 치유를 원합니다. 용서는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해요. 용서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행한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쓴뿌리가 있다면 용서하는 대신 분노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어린 시절 문제를 찾아내실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내적 치유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적 치유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해 책임지는 존재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반사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온 것입니다. 저는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간청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나쁜 동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동료를 선택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나쁜 동료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들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동료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야망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합니다. 고백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내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책임감 있는 존귀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죄가 아닌 구체적인 죄들을 한 가지씩 고백한다면 신실하고 정의로운 주님께서 각각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합니다.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어떤 죄는 그것을 버린다고 선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끝났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버린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회개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회개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점심을 드시러 오셨을 때 삭개오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바르게 살고 제 장부도 정직하게 쓸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속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회개는 과거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바르게 할 수는 없지만 바르게 할 수 있는 죄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에버딘에서 설교할 때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노력도 해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결심 카드도 쓰고 상담도 받았고 수업도 들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누구와 살고 있나요? 어떤 남자와 살고 있어요? 결혼했나요? 아니요. 결혼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네. 당신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제가 대신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 건지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인가요? 그 남자인가요? 그녀는 아주 화를 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당신이 이제 더 이상 가볼 곳이 없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계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돈을 포기하지 않았던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녀가 상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문제가 종종 일어납니다. 1단계 회개 없이 2단계 미움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세례요한, 오순절의 베드로도 모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아멘. 제가 긴 시간이지만 이 내용을 함께 읽은 것은 제가 꼭 원하는 것은요, 오늘 예배가 마친 뒤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신 뒤에 조용히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죠. 너무 농사가 다 잘 돼서 이걸 딸 따기 바쁘게 내가 너 하겠다. 작년에 딴 걸 다 먹기도 전에 올해 먹을 걸 넘치도록 내가 하겠다. 너희는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어떤 질병조차 없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 믿음 안에 머물지 못했었죠.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당이 아직 남겨져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그 상당이 남편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상당이 자녀들입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상당입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상당입니다. 미워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원하신다는 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을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꾸셨던 삶이 바로 이것입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근데 이렇게 질문 드리면요, 19 전부 다 아니라고 합니다. 아, 난 사실 나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파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 산당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얘기하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참 이상한 모습이 있는데요. 아픈 환자, 지금 우리가 안아도 참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있는데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전부 다 찾아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온 게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냥 고쳐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항상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 무엇을 원하니? 아니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아니, 아픈 사람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낫고 싶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아, 너 왔구나, 고쳐줄게.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물으셨습니다. 너 무엇을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난 사람이 아니니까 난 너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난 사람이 아니니까 난 너의 인생과 너의 삶에 대하여 난 변덕부리지 않겠어. 반드시 네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널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나를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 나는 변덕부리지 않기 때문에 너의 일생의 삶이 나와 상관없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 난 너의 인생에 대하여 변덕부리지 않아. 너의 삶을 향한 나의 축복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약속되어 있었어. 근데 하나님,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야. 너 뭘 원하니?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정말 무엇을 원하니? 많은 people come to Jesus because of many problems. Son of God, He already knew everything. But every time He asked them,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to do? 주님은 다 아시는데도 항상 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냥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위해 내가 이걸 다 준비해 놨어. 근데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건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정말 도대체 넌 뭘 원하는 거니? 정말 너 원하는 게 그 삶이었니? 아니, 정말 지금 그걸 너가 정말 너 이거 원했던 거니? 하나님이 우리가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라면 그건 어쩌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산당처럼 아주 거대한 것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치우셔야 됩니다. Remove, 제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없애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이블 said, Jesu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in the future.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결같은 그분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알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싫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순간도 우리를 싫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알고 싶은 겁니다. 너 뭘 원하니? 그 왜 물어보셨을까요? 원하는 걸 정말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난 정말 너에게 주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정말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있어서 너 뭘 꿈꿨었니? 어떤 꿈을 가졌었니? 지금 너는 또 어떻니? 난 너에게 주고 싶은데, 근데 넌 무엇을 원하니?